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 성경에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어요. 영생. 성경은 어디에? 영생은 어디에 있나?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있나?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예수 안에 있어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요한복음 5장 40절은 소위 자유의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귀절이에요. 왜냐? 이 귀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2. 인간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께 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한복음 5장 40절이 마치 자유의지의 그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그런 본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첫째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인간의 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오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가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인간의 의지가 영생을 얻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영생을 얻나? 아버지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보아도 자유의지론자가 본문을 이해하는 것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다시 봐요. 12절 13절.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믿나?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 모태신앙,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 가졌다, 그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져요? 자기가 의식도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이죠. 이게 혈통으로 어머니가 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에서 신앙 있는 어머니 모태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모태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되고 또 뭐로도 안 돼요? 육정으로도 안 돼. 육정으로도 안 돼.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Not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서 난 자들이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의지론자들이 늘 주장하는 귀절이 요한복음 5장 40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피상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그 다음 귀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자유스러운가 아니면은 속박되어 있는가, 죄와 마귀에 속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마도 신학이나 신앙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이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결과로는 요 문제에 있어서 삐끗 잘못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의지가 죄와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는 존재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면 그 사람 신앙 전체가 잘못 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이단자 취급받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2세기 말 3세기 초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의 영혼이 그 영계의 선제에 있었다, 영혼 선제설이라는 걸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걸 영혼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영혼은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다 해서 이 자유의지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영계에 선제할 때에 죄에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죄에 빠졌나, 영혼이 영계에 선제하고 있을 때 그때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좀 시원치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때 좀 덜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데는 겁니다. 마치 무슨 불교 뭐 윤회설 비슷해요. 그리고는 인간의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다시 떠나게 돼서 영계로 돌아가는데, 인간의 영혼은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영혼이 연옥이라고 하는 불에서 정화가 된 후에 아무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모두 다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리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겐의 사상은 철두철미 자유의지론이고, 그리고 연옥설이고, 그리고 만민구원설입니다. 만민구원설, 모두 다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고 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 가게 된다, 이게 오리겐의 자유의지론의 결과입니다. 이런 자유의지론이 결국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의 사상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제9장도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의지론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론이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는 자유의지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하고 침례교는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지의 개념은 뭔가? 거기 1절이 의지의 개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인간은 의지의 기능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본성적인 자유와 능력을 갖는다. 인간의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또는 숙명론적으로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뭔가 하면 선택기능이에요. 선택기능. 그런데 인간 의지는 강요를 당하거나 아니면 결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선택의 기능인 의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거나 강요를 당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은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데 대해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나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인간 의지의 한계성을 주의 깊게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무한정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지만 무한정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 부수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에도 제한을 둘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의지에 제한을 두면 인간 의지는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의지는 자신의 영혼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착한 사람은 의지가 착해요. 근데 마음이 악한 사람은 의지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 사람이 착한 의지를 가질 수 없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악한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 우리 입이 자유잖아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입이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인간의 의지는 단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음이 대장이고 의지는 쫄병이에요. 마음이 선하면 의지가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의지가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의지가 뭐 마음 자체를 막 확 바꾼다, 쫄병이 대장을 바꾼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대장입니까? 의지가 대장입니까? 마음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 인간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고 죄에 묶여있는 영혼이고 또 마귀가 지배하는 영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영혼이 원죄를 쥐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된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 영혼에서 선한 의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의지가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인간의 의지는 독단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외부적으로 한 가지라도 의지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으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머리로도 맹세를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로? 예, 안 돼요. 나는 좀 머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세 개 흰 거 나왔고 이쪽에 두 개 나왔어요. 우리 아버님 보니까 한 70대 넘어가시니까 이제 흰머리가 나오시더라고요. 80대 되니까 완전 하얘지시고. 저는 아직 하얗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희게 하고 싶어요. 왜? 머리 까마니까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아. 정성택 목사님하고 어디 가면 정 목사한테 커피 먼저 나와. 머리가 하얗거든. 그러니까 나는 까마니까 이게 뭐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원하는 게 있어요. 아, 나도 머리 좀 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차하고 어디 가면 제 차한테 항상 어른 대접하고 나는 아주 애취급하고 그런단 말이야. 왜? 머리가 하얘니까. 그래서 제가 물 못 들이게 해요. 그냥 물 들이지 마라 그래요. 물 들여가지고 까마면은 애취급 받으니까 그냥 하얗게 내버려둬라. 근데 나도 좀 하얘지고 싶어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자유의지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 된 거죠. 여러분이 남자 되고 여자 된 게 자유의지로 되셨습니까? 아닌 것이죠. 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나신 거지 뭐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해서 남자 되고 여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여자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참 그 생긴 게 자유의지로 이렇게 생기셨습니까? 아니 그냥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신 것을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무한정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에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그렇죠? 짜장면을 먹고 싶냐? 짬뽕을 먹고 싶냐? 그런 건 뭐 짜장면 먹든지 짬뽕 먹든지 자기 자유란 말이에요. 너는 짜장면만 먹어야 하느니라 강요받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앙 논쟁에 있어서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하고 자율의지라는 개념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유의지 (free will)하고 자율의지 (free agency)라는 개념은 구별을 해야 돼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예수도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자기가 구원에 기여하거나 공헌하거나 뭐 구원을 준비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게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러나 자율의지라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은 의지가 자유가 있으되 자기 마음이 원하는 정도에게서만 자유가 있을 뿐이다. 그 이상의 자유는 있지 않다. 이것이 자율의지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자율의지론을 믿는 것이지 자유의지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그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5세기 초에 다투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자율의지론자고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론자예요. 그리고 로만 캐토릭하고 개신교하고 16세기 종교개혁 때 싸운 그 핵심적인 교리가 뭔가 하면 로마 캐토릭은 자유의지론자예요. 그러나 개신교 마르틴 루터와 칼빈 선생은 자율의지론자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가 있어도 자기 마음, 자기 영혼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가 있을 뿐인데 인간의 영혼은 죄와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의 의지의 결단으로 구원받을 자유가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이에요. Bondage of the Will, 노예 의지론. 그리고 로만 캐토릭의 종교개혁기 때 최고의 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쓴 책이 Freedom of the Will, 자유 의지론입니다. 지금도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제일 부딪히는 교리가 자유 의지론이냐 노예 의지론이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지론자들에 대항해서 노예의지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뜻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개신교예요. 아멘. 우리 침례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나타난 설교가들 가운데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을 열렬하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암이에요. 빌리 그레암. 그러니까 저는 빌리 그레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설교를 잘해. 생기기도 잘생기고 말도 잘해. 그 사람 말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심플리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받는다. 고로 결단을 해라. 이런 스타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옛날 루터나 칼빈이나 옛날 훌륭한 목회자들은 그런 스타일로 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 고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맡기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그 사람은 아주 소위 decisional heresy, 인간 의지,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을 죄송하지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의지론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자유의지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난 구원받을 의지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닙니다. 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성령 받는 데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훌륭했지만 그러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목사, 직업이 목사라고는 이상한 직업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됐고 진리를 깨닫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심플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구원의 경험으로도 자유의지는 옳지를 않아요. 은혜에 의한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끔 타교단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강단에 세우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구원받습니다, 헛소리를 해요. 이게 헛소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주 피상적으로 공부한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는 자기 영혼이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만 자유스러울 뿐이에요. 그것을 자율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율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율의지는 죄 때문에 죄에 묶여있고 마귀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있는 상태이고 고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스럽지 않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선생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요 2절로부터 5절 거기 다 가지고 계시죠? 인간 의지는 사중 상태가 있다. 이 어거스틴과 개신교의 분류에 따라서 인간 의지의 사중 상태를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인간은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가변적인 것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동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기간 동안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아담도 영생을 얻고 아담의 후손들도 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데 사용했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죄 상태에서 죄악된 상태, 타락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3절 읽어보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상태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모두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영적인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할 수 없고 회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죄악에 빠진 상태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하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납니까? 시체가요 스스로 잘 잤다 하고 살아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난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부흥이란 뭔가 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대 80년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다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것이죠.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정도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 빠진 타락된 상태, state of sin, 죄악 상태에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죄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마른 뼈가 있는 그 뜰로 가라고 하잖아요. 마른 뼈, 마른 뼈가 막 굴러다닙니다. 전쟁터였는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뼈가 막 다 살도 한 점도 없어. 짐승이 다 먹어버리고 다 말라버리고 이래가지고 마른 뼈가 막 굴러다녀.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 보고 거기서 여호와의 생기가 이 마른 뼈에 있으라고 설교를 하라고 해요. 아니 그것이 미친 짓이지. 뼈들 놓고 누가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가서 순종합니다.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 이 뼈들이 살아나라. 설교를 하니까 뼈들이 어떻게 돼? 척척척척 붙더니 막 근육이 연결되고 살이 붙더니 큰 군대가 되더라. 아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성령이 불어오면 죄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자기 자유의지로 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총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죄인을 죄에 묶여있던 본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인 선을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한 것만을 완전하게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악한 것도 원한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고백한 내용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상태, 은총의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은총의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선을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의지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 죄악의 그 부패, 원죄의 부패성과 함께 공존하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때로는 죄로 기울기도 하고 때로는 선을 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주일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놀러 가는 게 좋아요? 놀러도 가고 싶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두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놀러 가버리는 사람은 이제 진 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긴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예배를 드려야죠. 놀러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또 선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총의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자유의지론자들은 죄악의 상태, 타락 상태에서도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론도 잘못되고 또 전도 방법도 잘못되고 기독교 내용의 교육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은총의 상태 속에 살고 갈등을 하다가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가 와요. 그게 언제냐? 그것이 영화의 상태입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선만을 행하는 자유를 갖게 된다. 선을 행하는 자유를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간은 타락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로 옮길 수가 있나?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죄악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은총의 상태로 옮겨주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인간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 택한 자들을 죄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들도 자유의지론자가 많아. 목사들도요, 자유의지론자가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자유의지론자가 많아요. 그러면 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은혜론을 거부하고 자유의지론을 따르느냐? 그 이유는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간 영혼이 마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지배 아래 있고 마귀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 이 계명성 사탄은요 하는 말이 항상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자기 중심적인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잘못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교육에서 나오는 편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교리를 싫어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교리를 좋아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깨닫고 나서 미국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을 내가 그동안에 잘못 가르쳤다고 하고 다 불러놓고 다시 가르쳤어요. 다 다시 가르쳤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 몰라갖고 엉터리로 가르쳤다 이러고선 처음부터 새로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나가. 왜? 아니, 목사님이 전에 얘기하던 거하고 다른 얘기한다고 나갑니다.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내 책임이죠. 왜?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도 계속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아, 한 1년 지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교리가 입맛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인간은 일단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단하면 하나님도 그에 따라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이 인간 입맛에 맞는 것이죠. 또 왜 그러냐, 왜 자유의지론을 좋아하나, 그것은 역사의 원동력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짐승 신세가 되었다가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에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까 손을 금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인데 역사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 가지고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왜?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승질내고 그럴 거 없단 말이에요. 뭐 무는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유지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와가지고 처음 그런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내 강의에 막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막 몸살을 앓아. 여태까지 배운 거가 막 틀리다고 몸살을 앓고 막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니까 막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을 들어갔는데 학생 하나가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마누라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내 욕을 막 하더라고요. 예? 막 해. 그러니까 욕을 해. 이게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면 욕을 먹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는 교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욕을 한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중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로 66절에 가라사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딱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면 미워합니다. 미워해.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면 복음적이라고 칭찬합니다.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을 복음적이라고 칭찬해요. 빌리 그레엄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뭐 크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난 뭐 그런 거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들을 때의 감동이 오지 말도 안 되는 거 설교하는데 감동이 안 돼요. 근데 부산에 백영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백영희 목사님은 부산의 그 주일학교를 1만 5천 명을 만든 분이야. 거기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침이 되면 자기 차로 1시간 동안 운행해가지고는 애들을 태워갖고 교회를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우고 온 애는 자기가 가르쳐. 1학년이고 6학년이고 그냥 다 놓고 자기가 가르쳐. 그래서 어떤 교사는 아예 버스를 몰고 다녀. 응? 그래가지고는 교사 한 명이요. 무학년제, 학년이 없습니다. 교사가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가르쳐. 그래가지고 한 교사가 수십 명씩 가르쳐. 이래가지고 주일학교가 1만 5천 명이 된, 여기가 유명한 백영희 목사님 하도 그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교단을 이뤄서 백파라고 합니다. 백파. 사람들이 그분을 이단이라 하지만 이단 아니에요. 그분은 칼빈주의자예요. 강력한 칼빈주의자인데, 아 그분이 제가 설교집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 빌리그레암이 우리나라 와서 설교했을 때 자기가 빌리그레암 워낙 유명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설교를 들었대. 그런데 자유의지론을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 돌아와가지고 자기 설교집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 설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도 안 합니다. 그런 설교는 주일학교 선생들도 안 하는 설교입니다. 딱 쓰고 아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야, 그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신유 은사를 받았대네. 그래가지고 병을 막고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인마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대.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너 맨날 병 고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아, 이런 말씀을 주셔갖고 나와가지고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교회는 딱 남반 여반 갈라져 있어. 남자고 여자고 절대 같이 못 앉아. 남반 여반 딱 갈라있고, 그리고 웃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해 그분은. 그리고는 교인들이요 목사님 설교하면 노트에다가 다 써. 그러니까 예배 중에 삭삭삭삭 소리만 나. 다 써. 그거 왜 쓰냐? 그걸 가지고 주일학교에 가르치려고 쓰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어가지고는 그걸 그대로 그 주일에 자기가 버스 가지고 데리고 온 학생들에게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1만 5천 명. 아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의 그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이렇게 다 얘기해. 그런데 그분은 1만 5천 명. 전 세계에서 아마 주일학교 제일 많은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남반 여반 삭삭삭삭.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집에 가면 노트가 다 있어. 설교를 삭삭삭삭. 아, 그리고 가끔 목사님이 너는 왜 늦게 오냐? 그러면 가로 열고 너는 왜 늦게 오냐? 아, 이것까지 다 써놨어. 아, 참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저는 그분 설교 많이 읽습니다. 뭐 어떤 거는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설교를 해주고 있고, 나는 빌리 그레암 설교 100편을 듣는 것보다 그분 설교 한 편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내 영혼의 에디피케이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침례교의 신앙 고백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는 점을 명백히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